너의 그 미소는 그 어떤 것도 가능하게 하죠. 지금 가려와 순간의 그 한마디가 날 단맛진 여자로 만들죠. Oh. 어쩜 이렇게도 가슴이 설레일까. 부족했던 내 삶이 어느새 너로 채워져가. Maybe, maybe, maybe 설레이던 상상 속에 So maybe, maybe, maybe 심장이 막 두근거려 날 찾는 순간 Baby, baby, baby 따스했던 그 미소로 좀 더 가까이 좀 더 다가가 웃을 수 있는 오늘이 행복해. 이렇게도 가슴이 설레일까 부족했던 내 삶이 어느새 너로 채워져가 Maybe, maybe, maybe 설레이던 상상 속에 So maybe, maybe, maybe 심장이 막 두근거려 날 찾는 순간 영원히 나를 믿어줘 영원히 나를 지켜줘 차갑게 다쳐버린 내 마른 일상에 조금씩 다가가던 날 한 걸음 가까워진 날 오늘이 내게 온 거야 너무 예감 좋은 날 찾는 순간 Baby, baby, baby 따스했던 그 미소로 좀 더 가까이 좀 더 다가가 웃을 수 있는 오늘이 행복해 아, 오늘이 행복해